I feel nice, you look nice. 널 보자마자 나 어머나 땡잡았어. Don't think twice, 이미 게임 끝났어. You be my curry, I'll be your rice. My name is PS1. 한국말로 박재상. 너의 아 변한 눈동자 빠져서 헤엄치고 파. 오빠 달린다 꽉 붙잡아 언니야. 나는 아 아름다운 나가 C의 동반자. Hold up, wait a minute. 지금부터 선수 길에 밤이 아까워. 한복의 명작 난 아낌없는 buyer. Don't be a liar, 까고 말해봐요. I'll be your honey, never expire. 낮에는 잠 안 자, 밤이 오면 상남자. 널 보자마자 나 너무 좋아. So 뻑이가 쫙 보면 let me down. 신나면 어린 let me down. 오빠 가오 오빠 가오 깜빡이 아끼고 혼자로 get me down. Hold up, wait a minute. 지금부터 선수끼리 밤이 아까워. Turn up louder. 불타오르는 아름다운 그대여. How you like me now? How you like me now? How you like me now? How you like me now? Hey, where'd you get that body from? Where'd you get that body from? Where'd you get that body from? I got it from my daddy. I got it from my dad.